있었지만 정말 알 줄 알았던 나인데 사랑해 너무나도 신비한 이름이 내 안에 가득 차 약속해줘 좋아요 그대가 너무 좋아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너무도 편한 내가 낯설기만 해 이거 알아요 아무에게도 마음을 멋지고 너무 약속해줘 눈물이 많던 내게 웃음을 선물해줄래 같은 하늘 그 아래서 너무 사랑한 연인에게 우리 사랑해 너무나도 신비한 일들이 내 안에 가득 차 그대만 보면요 약속해줘 Say yes.